빅 커트롱 커프강카 이씨 아니 몰리 거까나봐 꼬라토론 빨리 빈쩍 발라 시엔한 아이엄도 시엔 다나 다나 다나 Subscribe YouTube channel kita orang. Betul.